나가버렸을 때 너를 잡을 수가 없었지. 네가 떠나버리고 텅 빈 자리엔 정적 많이 흘렀지. 눈치도 없이 카페인 슬픈 노래가 흘러나오는데 갑자기 내가 너무 초라해지는 것 같아 슬퍼지네. 첫 말은 뭘로 시작해야 맘이 다시 돌아설까. 조금만 실수로 우리 사이가 어긋나 어린애처럼 틀어지는 걸 보니 맘이 아파. 인정해 내 실수야 우리 사이에 조금만 미스야. 클럽도 아닌데 목소리 좀 낮춰. 너 에어컨 쌀쌀해 그 온도 좀 높여. 우린 아무 문제 없어 서로 대화가 필요해. 그 무엇도 우리 둘 사이를 갈라 보면 내가 잘못한 게 참 많아. 난 그래 바쁘다는 핑계 들러 무관심해졌던 건 미안해. I'm yours. 솔직히 말하면 너 하나쯤은 없어도 돼 줄 알았어. 바보 같았어. 허나 지금 너 없이 나는 왜 이렇게 널 놓칠 수 없어. 아직 사랑하니까 너의 말이 맞아. My fault 느낌 아니까 다시 돌아와줘. 내 손을 다시 잡아 이러다 나 돌아버릴 것 같아. Let me fix it.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봐. 집이라도 걸어 길 같은 기분은 별에다. 하나부터 your pain 만까지 다 내 잘못. 그러니 다시 돌아와 내 손 꼭 잡아. 아무 문제 없어 서로 대화가 필요해. 그 무엇도 우리 둘 사이 이건 아닌 것 같아. 제발 다시 생각해봐. 끝내기에 너무 빨라. 너도 알잖아. Oh baby. 우린 아무 문제 없어 서로 대화가 필요해. 너가 이제 없을 거라 생각하면 불안해져. 마법 그린 사람처럼 이상해져. 너는 아무 잘못 없어. 그러니까 이제 그만 맞불어. 너가 이젠 없을 거란 생각하면 불안해져. 막 물 끄는 사람처럼 이상해져. 너는 아무